남조선 요남뉴스에 의하면 경상북도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들을 비롯한 2,550명이 연명으로 미국과 괴뢰들의 사드배치 책동을 반대해서 괴뢰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드배치 초래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 조지 전국행동 등이 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사드배치 초래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 조지 전국행동이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사드배치 초래와 미국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